꽉 차버린 내 맘 그게 너라서 다행이야 사실 너를 많이 좋아하나 봐 아닌 척해도 다 소용없나 봐 모든 순간들이 너로 가득한데 세상이 온통 너뿐인데 나도 알아 이게 사랑인가 봐 숨길 수 없는 내 마음인가 봐 아직 서툴지만 이젠 전해볼게 내 맘을 네가 알 수 있도록 떠올려